미쳤다고 내가 네 말에 듣겠냐고 그렇게 할 일 없냐고 도저히 너처럼 못 살아 Music blessing 창 닫게 버려 The neighbor speaker 집을 뚫어 어시력도 많든 우리 싫어 Try to take a snap please no photos look at me yeah bounce on me, yeah 느낌은 놀며 보는 날라리 봐 전세계 팬 다 LOV Boom, 83인분 pay 충분히 밟으러 make the back beat SBT can't stop it 찍어본 채워라 내 발자취 말론처럼 free throw Martin with the freestyle 전 세계 to keep up 바다 위 calypso 가리 닿는 대로 바로 나는 불티 뜨거뜨거 하나도 뽑기 할 수 있으면 우리처럼 해보든지 어림없지 우리처럼 해보든지 어림없지 나나나